안녕하십니까.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마피아가 등장하는 영화를 보면요, 그들의 냉혹함이나 그 잔인성 같은 것이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의를 저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패밀리 간의 암투, 복수, 차가운 거리에서 삽시간에 벌어지는 총격 난사, 그리고 다시 감정이 절제된 표정을 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꽃을 선물하는 그 이중성을 가진 남자들. 글쎄요,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낭만적인 정서 위에서는 범죄 집단도 그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일 테지만, 그것이 현실에서까지 미화된다. 정말 안 될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최근에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요, 폭력 조직들이 출소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20%나 범죄 건수가 늘어났다. 민생 치안이 위협당하고 있다. 모방 범죄 즉흥적이다. 강력 범죄 잇따르고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낭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이야기죠. 윌라드, 영화 윌라드의 주제가 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음성, 아주 약간의 앳된 음성이 더 듣기가 좋네요. 서울 용산구 이촌 2동에서 문주리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아, 문주리 씨 없어봤고요. 제가 참 뭐랄까요, 기운을 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는데, 그런 영화의 내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추리 씨의 댁에도 있었다고요. 작은 오빠가 뇌염에 걸렸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식 하나 잃은 셈 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만으로 노력하고 병과 싸운 끝에 오빠는 지금 정상이 못지않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빠께 정말 열심히 사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문주리 씨는 맨 끝에 이런 글 적어주셨네요. 모든 수험생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세진이에게도 힘내라고 꼭꼭 전해달라고요. 고맙습니다. 엽서 잘 받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번 걸은 순서 시네마 천국 오늘 띄워드릴 텐데요. 얼마 전 10월 31일에 갑자기 세상을 뜬 리버 피닉스를 추모하면서 그의 영화 한 편 골라봤습니다. 원래는 아이다호를 들려드릴까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들려드렸죠. 그래서 그가 16살에 출연했던 영화 Stand By Me 준비했어요. 감독은 로브 라이너고요. 심령 공포 소설 작가죠. 스티븐 킹의 Body, The Body라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리버 피닉스는 16살 때 이 크리스라는 역으로 출연을 했고요. 이때 주인공은 고디라는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소년인데 그는 윌 휘튼이 주연을 맡고 있죠. 성인 고디가 회상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영화는 성인 고디는 리차드 드레이퓨스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미가 급한 테디 역, 이것은 코리 펠드만이 맡았고요. 동네 불량배 청년의 리더인 에이스 역은 아주 개성파 배우죠. 눈매가 매서운 키퍼 서덜랜드가 맡고 있습니다. 1986년에 제작된 Stand By Me,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머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Velvet sweet in the wind. 다시 영화를 보는 사람도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도 간직하고 싶은 음악. Free, free. 다시 분위기로 기억될 좋은 영화 음악입니다. 폴리그램.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를 하세요. 받쳐진 가슴에 가운데 숨어있는 메모리 와이어가 한 번 더 살짝 올려주거든요. 비너스 쉐이퍼 브라. 사랑의 비너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왜 울지? 넌 그것도 모르니? 700-9950. 왜 그래? 아기는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심장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우는 거야. 너 어떻게 알았어? 700-9950. 바로 퀴즈, 바로 만족. 700-9950? 그래, 전화 퀴즈야. 한번 해봐. 예뻐지고 싶으면 700-688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 먹던 그 맛. 와, 스프가 세 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냥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자기 음악 좋아하지? 랩? 발라드? 아니면 최신 유행 음악? 700-8883. 우리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음악 들을까? 700-8883. 우리 이별의 음악은 듣지 말고 사랑의 음악이나 그리움의 음악만 듣자. 700-8883. 심심할 때 음악 퀴즈 어때? 700-9993. 자, 준비됐지? 응. 700-9998. 조심해! 함정이야! 크리스탈이 어딨지? 용태 찾아왔구나. 예? 찾았어.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다락방의 학습 탐험 700-400. 한적한 시골길에 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온 고디가 차 안에 앉아 마을 입구를 쳐다봅니다. 변호사 크리스, 칼에 맞아 즉사. 이런 기사가 실린 신문 한 장이 고디 옆에 놓여 있습니다. 크리스, 고디의 어린 시절 친구였지요. 고디의 차 옆으로 두 명의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고디는 마을로 들어서는 두 소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독백합니다. I was 12 going on 13 the first time I saw a dead human being. It happened in the summer of 1959. A long time ago. 내가 저 아이들과 같이 12살이었을 때 그때는 1959년 여름이었고 내가 시체를 처음 봤을 때였다. 나는 캐슬락이라는 오레곤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주민들은 통틀어서 1,281명뿐이었지만 그것은 그때 나한테 전 세계였다. 영화는 이제 소설가가 된 고디의 회상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Every day it's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it's getting faster. Everyone said go ahead and ask h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Every day seems a little longer. Every way love's a little stronger. Come what may, do you ever long for true love from me? Every day it's getting closer. Going faster than a roller coaster. Love like yours will surely come my way. Hey, hey, hey. How do you know a Frenchman's been in your backyard? I am French, okay? Your garbage cans are empty and your dog's pregnant. Didn't I just say I was French? I knock. Shit. 29. 고디는 그때 세 명의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불량 소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크리스. 미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테디. 뚱뚱하고 둔한 번. 이들은 모두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영혼의 상처를 받은 하지만 아직은 천진한 소년들이었습니다. 주인공 고디, 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성이 예민한 고디한테는 미식축구를 하던 형이 있었지만 그 형이 그만 차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들은 죽은 형만을 생각할 뿐 고디에게는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Hey. Hey you guys. I bet you anything that if we find him we'll get our pictures in the paper. Yeah, yeah, we could even be on TV. Sure. We'll be heroes. Yeah. I don't know. Billy will know where I found out. He's not going to care. Cuz it's going to be us guys that find him, not Billy and Charlie Hogan in the boosted car. probably pin a medal on you, Vern. Yeah, you think so? Sure. Well, we tell our folks. Exactly what you said. We'll all tell our folks we're tenting out in your backfield. You tell your folks you're sleeping over at Teddy's. Then we say we're going over to the drag races the next day. We're rock solid till dinner tomorrow night. Man, that's a plan and a half. But if we do find that kid's body over in South Harlow, they'll know we didn't go to the drag races. We'll get hided. Nobody will care. Because everybody's going to be so jazzed about what we found, it's not going to make a difference. Yeah. Well, my dad will hide me anyway, but hell, it's worth the hiding. Shit, yeah. Let's do it. What do you say? All right. Gordy. Sure. Vern? I don't know. Vern. Come on, Verno. Vern. Vern. I wanted to share my 제각각 성격이 다른 네 명의 악동들은 시체를 찾아 나서기로 뜻을 모읍니다. 열차에 치여 죽은 그들과 같은 또래인 소년의 시체. 소년들에게는 죽음이란 것이 공포스럽고도 신비스러운 그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험을 단행합니다. 아직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는 그 모험이 야릇한 흥분과 설레임,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까지 안겨주게 됩니다. 철로는 길게 뻗어 있습니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나란히 걷고 있는 네 명의 소년들 앞에 한없이 펼쳐져 있는 이 철로는 마치 인생의 여정을 예고해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산, 넓은 들판. 자연은 역시 아름답고 풍만하고 그들에게 콧노래가 절로 나오도록 해줍니다. A soldier of fortune is a man called Paladin. Paladin, we'll get to fill up at the junkyard. My dad said it's a safe well. Not if Chopper's there. Chopper's there, we'll send you. Ha ha, very funny. Hey, I'm kind of hungry. Who's got the food? Oh, shit. Did anybody bring anything? Not me. Oh, oh, this is great. 하지만 꼬박 걷다 보니까 배가 고파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먹을 것을 준비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뚱보 버는 시체를 찾으면 TV에 나온다는 생각에 머리 빈만 챙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돈을 있는 대로 갔습니다. 고물 수집상에게 가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얻어오기 위해서지요. 고물상에게는 마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개 한 마리가 있는데 모두 얘기만 들었을 뿐 본 일은 없습니다. 개 주인은 도끼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개에게 무단 출입자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의 급소를 물어버리라고 교육시켰다는 그 얘기도 소년들은 기억해냈습니다. 내기를 해서 진 고디가 먹을 것을 사가지고 고물상을 빠져나올 그때 고디의 등 뒤에서는 전설처럼 악명 높은 그 도끼라는 이름의 개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Hey! Hey, you kid! What are you doing there? Come over here! You! You! Come back here! Come back here! God damn it! I'll stick my dog on you! Run, Gordy! Run, Gordy! Come on! Come on! Come on! Stop him! Sick him! Sick him, boy! Now he said, sick him, boy. 간신히 철조망을 통과한 고디와 밖에서 기다리던 세 명의 친구들. 그러나 그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도끼라는 그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달리 별로 볼품없는 개 한 마리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디는 그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화와 현실 사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첫 수업이었다. 그들은 다시 철로를 따라서 시체를 찾으러 갑니다. 해는 뉘엿뉘엿치고 그들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걷습니다. 136 bridge. What are you, crazy? That's 5 miles down the river. You walk 5 miles down the river, you gotta walk 5 miles back. That could take till dark. We go across here, we can get. 그런데 그들 앞에 다리가 나타났습니다. 밑으로 돌아가기에는 멀고 험하고 그렇다고 그 철로를 따라서 가자니 도중에 열차라도 오게 되면 오도가도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30m 높이의 외길 철로. 그 밑은 바로 강이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지름길로 가자고 합니다. 밑으로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소년들은 다리를 건넙니다. 겁쟁이 뚱보 번도 할 수 없이 다리를 건넙니다. 기어서요. 그때 설마 설마 했던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립니다. 트레인! Oh shit! Move it, man! Go on, move it! 소년들은 뛰기 시작합니다. 뚱보 번만이 울상을 하고 기어갑니다. 달려! 일어나서 달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그 말에 번도 벌떡 일어나서 달립니다. 기차는 바로 그들 뒤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순간 죽은 사람을 보러 가긴 하지만 죽음이란 역시 사력을 다해 피해야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소년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고디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릅니다. 고디는 즉석에서 이야기 하나를 지어냅니다. 마을에서 놀림받던 호간이라는 소년이 피자 먹기 대회에 나가서 피자를 먹다가 먹은 것을 다 토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역겨워진 마을 사람들도 전부 구토를 하고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다는 이런 고디가 지어낸 얘기를 듣고서 소년들은 환호합니다. 이야기 속의 피자 먹기 대회의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All right, are you ready? Hands behind your backs, gentlemen. Drum roll. Hey, lard ass, chow down, wide load. Go! 그때 Lardass opened his mouth, and before Bill Travis knew it, he was covered with 5 pies worth of used blueberries. The women in the audience screamed. 구토. 마을 사람들 골려주기. 어른들 구토시키기. 소년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보상 심리와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We talked into the night. The kind of talk that seemed important until you discover girls. All right, all right. Mickey's a mouse. Donald. 여자를 알기 전까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얘기였었다. 이런 고디의 회상처럼 소년들은 밤새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만화 영화 얘기. 수염을 밀어줘야 빨리 자란다는 얘기, 여자애들의 가슴 얘기, 미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버지는 노르망디 참전 용사였다고 자랑하는 테디의 이야기, 우유값을 훔쳤다는 누명이 영원히 벗겨지지 않겠지만 실제 범인은 선생님이었다는 크리스의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의 눈물. 밤은 깊어가고 이야기도 깊어갑니다. 그때 그들을 두렵게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It's a Brower kid. His ghosts are walking in the woods. Oh, I promise I won't hawk no more dirty books. I promise I won't say no more bad swears. I promise I'll eat all my lima beans. Do you flinch? What is 크리스가 모험을 떠나오기 전 총 한 자루를 챙겨왔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그것을 들고 돌아가며 보초를 섭니다. 크리스가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오디는 꿈을 꿉니다. 죽은 형을 관에 묻는 꿈입니다. Should have been you, Gordon. 고디, 네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아버지의 싸늘한 말투에 놀라 잠을 깨는 고디. 고디는 아버지가 항상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어딘지 나약해 보이는 고디를 그들 중에서 제일 남자답고 어른 같은 크리스가 위로합니다. 너희 부모님이 너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돌볼게. 고디, 넌 분명 작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Geez, Gordy, I couldn't even get some breakfast stuff like Twinkies and Pez and root beer. Sorry, Vern. I guess a more experienced shopper could have gotten more for your 7 cents. With our stomachs rumbling, we pressed on toward the Royal River. The reality of Ray Brower was growing. 아침이 오고 그들은 다시 목적지를 향합니다. 그리고 늪을 만나게 되죠. 늪은 위험하긴 하지만 지름길이었습니다. 소년들은 늪을 가로지릅니다. 뻔히 지름길인 줄 알면서도 돌아갈 만큼 그들은 비겁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늪은 말 그대로 늪이었습니다. 야트막해 보이던 늪이었는데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까지 빠져버립니다. 자, 늪에 빠지는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Hey, you know, it's not that deep. You can walk across. Told you we should have stuck to the tracks. Is it me, or are you the world's biggest pussy? 소년들이 건너야 할 그 늪은 눈 속임을 한 채 도사리고 있는 인생의 늪과도 같은 거겠죠. 하지만 그때 소년들은 그런 거창한 생각들을 못했겠죠. 일단 빠지고 나서는 그저 즐거운 듯이 장난은 칠 뿐입니다. Sweet! Reach it! Oh my God! Jesus. 그런데 그들 몸에는 온통 거머리가 달라붙었습니다. 소년들은 거머리를 떼내느라 수선을 떱니다. 다 떼어냈나 싶었는데 고디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거머리가 고디의 속옷 속에 들어있었고 거기서 피가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늪을 건너고 거머리에게 뜯기고 속옷에서 피를 보고 통과 의례란 그런 것일까요? I think Chris is right. Let's go back. Oh, what a surprise. The king of the pussies wants to go back too. Stop calling me that. What, pussy? Stop it. Pussy? Stop, pussy, pussy, pussy, you pussy. You four-eyed psycho. Get out of me. Out. Get. Hey. Too much budging. You like it? Come on, man. 고디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 돌아가자며 다투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절했다 깨어난 고디가 오히려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어. 나약해 보이기만 하던 고디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시체를 찾았습니다.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고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train had knocked Ray Brower out of his keds just like it had knocked the life out of his body. Jesus. kid wasn't sick. The kid wasn't sleeping. The kid was dead. 그 아이는 병들어 있는 것도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아이는 죽어 있었다. 죽음을 인식하고 현실을 인정하는 고디의 그 말. 그것은 마치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았던 형의 죽음을 그 소년의 시체를 보고 비로소 깨닫고 고디 자신의 소년 시절의 종말을 고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고디는 허탈하고 슬픈 생각이 듭니다. 넌 왜 죽어야 했니? 우리 형은 또 왜 죽어야 했지? 아빠는 날 왜 미워해? 이렇게 울부짖는 고디. 그러자 크리스가 언젠가 고디 네가 작가가 되면 우리의 지금 이야기를 쓸지도 몰라. 소재가 궁해지면 말이야. 이렇게 고디를 위로합니다. 그 장면 들어보시죠. Why did he have to die, Chris? Why did Danny have to die? Why? I don't know. It should have been me. Don't say that. It should have been me. Don't say that, man. I'm no good. My dad said it. I'm no good. He doesn't know you. He hates me. Doesn't hate you. He hates me. No, he just doesn't know you. He hates me. My dad hates me. He hates me. I'm no good. Someday, Gordy. You might even write about us guys if you ever get hard up for material. (웃음) 그때 형벌되는 마을의 불량배들이 그곳에 도착합니다. 시체를 내놓으라는 거죠. 크리스는 불량배에게 대항합니다. 불량배의 대장격인 에이스가 크리스에게 칼을 들이댑니다. 그 장면입니다. 순간 울리는 한 발의 총성. 고디입니다. 고디가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나약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고디. 고디의 단호한 눈빛에 겁을 집어먹은 불량배들이 뒷걸음질 치며 달아납니다. We're gonna take him. No. But we came all this way. We were supposed to be heroes. Not this way, Teddy. Chris. 그리고 소년들은 이런 식으로 영웅이 되기 싫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서에 시체가 어디 있다는 익명의 전화를 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모험은 끝났습니다. 다시 밤이 깊어가고 그들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집으로 향합니다. 소년들은 말이 없어지고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그들은 각자 무언가를 말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The day before Labor Day. We'd only been gone 2 days. But somehow the town seemed different, smaller. 2박 3일의 짧은 모험은 끝이 나고 그들은 마을에 되돌아왔습니다. 불과 이틀이 지났건만 소년들에게 마을은 왠지 작아 보이기만 합니다. 갈림길에 마주선 네 명의 소년들. 뚱보 번이 먼저 집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번은 가다가 땅바닥에서 동전을 줍고는 신나합니다. 그리고 미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향하는 테디. "갑옷도 없이 야만의 땅을 가는 기사."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며 테디도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크리스와 고디 서로 눈빛이 마주칩니다. 또 보자. 고디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크리스는 "아니야, 내가 먼저 너를 볼 거야." 이렇게 말하고 떠나갑니다. 들어보시죠. "Give me some skin. See you. Not if I see you first."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크리스의 뒷모습. 그리고 크리스의 말처럼 정말 작가가 되고 어른이 된 고디의 독백이 이어집니다. "Just ahead of him, two men got into an argument. One of them pulled a knife. Chris, who had always made the best piece, tried to break up.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점점 멀어졌다. 우리 삶에 있어서 친구들이란 식당의 종업원처럼 들락거리곤 하는 것이다. 내 아이의 아버지인 뚱보버는 제재소의 지게차 기사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군에 입대하려고 했지만 시력과 청력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던 테디는 감옥을 들락거리다 지금은 자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크리스, 그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했고 변호사가 됐다. 그리고 지난주 그는 죽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패스트푸드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칼에 찔려서 나는 그를 잊지 못할 것이다. "Just ahead of him, two men got into an argument. One of them pulled a knife. Chris, who had always made the best piece, tried to break it up. He was stabbed in the throat. He died almost instantly." 고디의 긴 회상이 끝났습니다. 작가 고디 라천스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소설의 마지막 말을 생각하다가 읽고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에는 이런 글자가 찍힙니다. "난 그 이후로는 12살 때 친구들 같은 친구를 갖지 못했다. 남들도 그렇지 않을까?"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Whenever you're in trouble, won't you stand by me? Oh, stand by me. Whoa. Benny King이 부른 Stand By Me, 영화 Stand By Me의 주제가였습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는 이 영화를 죽음을 다룬 가장 유쾌한 영화, 성장을 다룬 가장 불쾌한 영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년들이 주인공이고 아름다운 자연이 배경으로 쓰이고 동심이 느껴지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를 어린이용 영화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는 없죠. 오히려 친구란 무엇인가, 또 죽음이란, 성장의 끝이란, 이런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더 많은 느낌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도 예상치 못한 성인 관객으로 극장이 장사진이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고요. 영화에서 소년의 이미지와 어른의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던 리버 피닉스. 그는 주인공 고디와 헤어지는 장면에서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데요. 소설가가 된 고디에게 비보를 들려줬듯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슬프죠? 짧은 인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들려준 채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다호에서도 모닥불 신이 있었고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버 피닉스는 이 두 개의 모닥불신에서 어린 나이에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인생의 괴로움을 연기했죠. 뭔가 반항적이고 슬픔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아이다호에서는 길 위에 쓰러졌을 때 그 누군가가 길 저편, 그 하늘이 다 있는 쪽으로 데려갔고요. 스탠바이미에서는 성인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은 채 화면에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그저 고뇌하는 젊은 이미지만 남겨둔 채 그렇게 슬쩍 떠나버렸네요. 윤진 씨가 리버 피닉스의 죽음을 알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하는데, 자,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또 김기수 씨에게도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스탠바이미에 삽입된 네일 바이킹스의 노래입니다. Come go with me. Dum dum dum dum dum be do be dum dum. dum dum dum dum dum be doo be dum wah wah wah wah. Well, love, love it, darling, come and go with me. Don't let me baby under sea. I need you, darling, so come go with me. Never give me a chance. Come, come, come, come, come into my heart. No, darling, we will never part. I need you, darling, so come go with me. Never give me a chance. Come, come, come, love me, darling. Come and go with me. Don't, don't, don't, don't, baby, don't deceive me. Don't, darling, so come go with me. Don't, don't, don't, come on, go with me. Don't, don't, don't, come on, go with me. Don't, don't, for closing books at long last, Lord. 심판부의 김정원 씨가 노윤구 선생님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신청하셨는데 선생님 건강하신 거겠죠? 언제나 마음은 태양, 영화 중에서 루루가 부른 To Sir With Love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광주의 최한별 씨, 그리고 서울 동작구 사당 이동의 엄상윤 씨, 오빠가 많이 보고 싶다는 경기도 고향의 이혜리 씨께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Indecent Proposal, 은밀한 유혹 중에서 샤데이의 No Ordinary Love 들으면서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Didn't I give you all that I got?